나의 환호와 기대 속에 첫 등장 No doubt 남들과 차별화되는 순간 나 닮은 음악서 몸값이 나가게 돼 이제 일지 나가 Get on Rock and roll I'm very very good Jungle, 재롱잔치를 멈춰 분위기는 벌써 무릎이 꺾고 순식간에 객석을 정보 카페에서 가라 행가를 받아 터지는 파바를 박차를 가해 How many black MCs out there? 불러 멀어지라도 세게 울어 왱왱 무대가 떠나가게 비명 질러 땡땡 아무나 데려 오시고 맘 내키는 대로 움직여 그 길치 아냐 시간 다 됐어 정적을 주목한다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해거긴 어떤 폼 잡지마 손들어 벌 좀 받자 하나가 된 듯이 단합을 해 Make some noise 멀어지라도 세게 울어 왱왱 무대가 떠나가게 비명 질러 땡땡 꼬미 남들은 글을 써 생척해도 너무 귀여운 걸 개판 부려 개판 5분 전 이런 컨셉은 우리가 전문이야 시간 다 됐어 정적을 깨워 적당히 할 생각들은 갖다 버려 stupid 엄지를 세워 열길 불태워 이 구역을 미친 놈들 모여라 I'm very very good Are you ready? I'm very